도 없이 밀려오는 허전함이 나를 깨울 땐 후회한단 말 못하고 그 이별을 끌어안았다. 미련스러운 그날들이 오늘처럼 느껴집니다. 사랑 모래 위에 쌓인 성처럼 때론 힘없이 대신 유리 파편돼.